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시편 73편입니다. 오늘 설교하려는 성경 구절은 22절입니다. 22절 그리고 23절, 24절까지입니다. 그러나 이제 전체를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좀 생각하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73편 아사벳 시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의 입은 옷이며 살짐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득보다 진하며 저희는 능욕하며 악하게 압제하여 말하며 거만히 말하며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하였다면 주의 아들들의 시대를 대하여 괴휼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저희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심장이 찔렸나이다. 다같이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시니라.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아멘. 22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어김없이 새날을 주셔서 하나님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침 시간으로 하나님 3일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님의 말씀을 내려주셔서 여기 모인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에 있어서도 기도에 있어서 우리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적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경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잘 모르는 적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쉽게 그 경계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기도 생활에 패배하고도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서 허둥될 때가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첫째 날 여러분께 말씀드린 바로 염려, 예? 염려. 그러니까 기도에 있어서 잘 알려지지 않았으면서도 우리의 기도의 세계를 허무는 혹은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방해꾼들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대개 우리들이 기도의 큰 방해거리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별로 회개하지 않는 부분들이다 얘기죠. 그 중에 하나가 첫째 날 염려였습니다. 그래서 이 염려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기도일진데 그 마음 자체를 모두 점령해 버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바칠 수 있는 마음을 잠식시켜버리는 바이러스와 같은 아주 강력한 힘이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어제 우리들이 공부한 것인데 그거는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게으름도 우리들이 별로 회개하지 않는 잘못들이죠. 그래서 그런 게으름들이 우리의 삶 속에 쭉 배이고 그리고 우리가 부지런히 살아도 중요한 것을 하면서 부지런히 사는 것이 아니라 급한 것을 하면서 부지런히 살다가 보니까 기도의 세계가 게으름 속에서 잠식되어 버린다 얘기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기도의 아주 강력한 방해꾼 중에 하나도 여러분이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대적들입니다. 무엇일 것 같아요? 어디? 그렇지. 야, 굉장한 수준이네요. 이게 그 제목을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그래요? 무지예요, 무지. 따라해 보세요. 기도와 무지. 무지예요. 그냥 뭐 너무 긴장하실 거 없고 그래서 편안히 앉아서 들으세요. 아, 이 73편의 그 널리 알려진 주제는 신정론이에요. 신정론. 신정론이란 무슨 뜻이냐면은 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불의한 세상을 두고 보실 수 있는가, 그죠? 그거를 풀어 나가는 것이 73편의 주제라고 알려져 있는데 약간 각도를 바꿔서 보면은 이게 기도와 아주 결정적인 관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아삽이라는 사람이 이 시편의 73편 맨 처음에 아삽의 시 그리고 나옵니다. 이건 뭐 학설은 두 가지입니다.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이 시를 썼다 그런 주장이 있고 뭐 누군지 잘 모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아삽 자체가 가문의 이름이기 때문에 어디에선가 누가 쓴 그 시를 이 아삽의 가문에서 보존한 것이다. 그런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근데 뭐 둘 중에 아무 거면 어때요? 어쨌든 누가 이 시를 썼고 그리고 그 시는 자기 개인의 강력한 신앙 체험, 어떤 의미에서는 생애적인 신앙의 체험을 반영하는 고백을 노래로 지었다. 이제 이 얘기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막 사는 교인이 아니라 경건하고 이 변함없이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문맥으로 볼 때 이 사람은 요즘으로 말하자면은 그래서 주일날 예배나 드리러 한번 교회에 가는 사람이 아니라 아침마다 새벽 기도하고 돌아와서는 성경을 펼치고 묵상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여 듣고 그리고 그것을 정리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을 정도로 그렇게 매일매일 경건의 생활을 꾸준히 계속하는 그런 아주 좋은 그리스도인이었다고 봐야 된다 얘기죠. 근데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신앙의 상식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실 때 다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죠? 그 생각은 맞는 생각이었죠. 그리고 그렇게 마음이 정직하고 진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또 반대편의 사실도 믿었겠죠? 어떤 사실일까요?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징벌하시고 그리고 고통이 가득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보이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믿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워낙 경건했기 때문에 워낙 경건하면은 세상 돌아가는 거 잘 모르잖아요. 그죠? 세상 돌아가는 거 모르잖아요. 뭐 저는 뭐 경건하지도 않지만은 뭐 모르겠어요. 이 그 배우들 뭐 얘기하는데 뭐 그리고 그 변화받기 전까지는 사실 제가 뭐 거의 꿰거든요. 진짜 다. 특히 뭐 팝송 같은 거 참 좋아해서 그래서요. 지금은 그런 사람들 얘기하면 애들 아무도 몰라요. 그런 사람도 그리고 뭐 누구 그러고 막 얘기하는데 저 막 하나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뭐, 특별히 경건하지 않아도, 주의 일에 바쁘고, 그저 교회 생활에 정신 없어도, 그거 잘 모르는데, 그죠? 잘 모르는데. 근데, 하물며, 그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이 시인처럼 경건해서, 세상을 향해 눈을 질끈 감고, 오직, 주님밖에 모르면서, 하나님의 율법밖에 모르면서 기도밖에 모르면서 살던 이 사람이 세상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는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죠? 너무 당연하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날 만나서 목사님 러브호텔이 뭐예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도 잘 모른다고 그렇게 말을 해야지만 체면이 설 것 같더라고. 응? 처음엔 나도 무슨 소리인지 애매했어요. 러브호텔이 뭐 그 얼마나 경건했으면은 그것도 모르겠어요. 저? 옛날에 제가 모시고 있던 목사님이 상가집에 가셨는데 구봉서가 왔더래요. 그래서 이제 조문을 이렇게 하는데 구봉서 장로가 걸어오더래요.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한참 쳐다보시다 누구시죠? 고인하고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목사님 저 구봉서입니다. 구씨 가문의 봉서씨라. 예. 목사님, 저를 정말 모르세요. 글쎄, 안면이 있는 것도 같고. 목사님, 대한민국에서 저 모르면 간첩입니다. 난 간첩은 아닌데. 그 사람 자존심을 많이 상하게 하시고 돌아오셔서 그 시간부터 고민에 빠진 거예요. 구봉서. 정치계 건물인가 재벌의 회장인가. 하루 종일 고민하셔도 답이 안 나오니까 학교에 오셔서 조교한테 야야 예 구봉서가 정치가냐 재벌이냐. 전 너무 성경밖에 모르고 교회밖에 모르고 경건하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제가 모시고 있던 교수님 한 분은 아주 훌륭하신 분인데 지금 벌써 뭐 8순이 다 되셨을 거예요. 하루는 제가 조교를 했는데 김전도사 예 머리를 어디서 깎나? 그래서 미국서 사시다가 이제 강의할 때만 오시거든요. 왜요, 목사님? 머리를 깎으러 시장에 항상 돌아다니나 결국 못 깎고 왔대. 시장에 누가 머리를 깎아야 돼, 시장에. 이거 뭐 슈퍼마켓에서 깎아주는데. 그래서 제가 상세히 일러대요. 예.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코미디 같이 보이기는 하는데, 사실 우리들이 좀 본받아야 될 모습들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는 세상을 너무나 많이 알아요. 그 중에 많이 아는 것 중에 상당수가 쓸데없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그 아느라고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들어갔겠어요. 그죠? 그거 아느라고 얼마나 많이 마음고생하면서 열심히 배웠겠어요. 성경은 못 배워도 그거 배웠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세상 구경을 한번 나간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사나. 그리고 봤는데 형편없는 인간을 이 사람의 그 신앙의 눈으로 볼 땐 저건 인간도 아니야. 저건 짐승 중에 상짐승이에요. 짐승도 이렇게 길들여진 가축이나 이런 게 아니라 완전히 야생에 뛰어다니는 말하자면은 그런 그 살쾡이나 늑대나 여우 같은 그런 짐승이에요. 완전히 이건 이성 없이 죽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사람을 멸시하고 완전히 그 이 말하자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창조된 자로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야 할 백성으로서의 아예 기본조차 안 된 인간이에요. 그러니까는 딱 볼 때 아이고 저것도 인간인가. 근데 저러니 하나님께서 저 인생에 복 주실 리가 있나. 그러고 봤더니 덩덩거리고 사는 거예요. 너무 잘 사는 거예요. 좋은 집에 좋은 차에 그 짐승을 태워 갖고 다니는데 왜 이렇게 좋은 차가 필요한지. 하여튼 그 좋은 차에 짐승이 타고 말 가는 거예요. 사람이 운전하고 짐승은 뒤에 타고. 그러면 가는. 아,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때 이제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그거는 잠깐일 거다. 너 봐라, 이제. 이제 며칠 있으면, 하나님이 바쁘셔서 그렇지, 이제 너 조금만 있으면 하나님께는 한 번 발로 차서 다 허물어 버릴 테니까 두고 봐라. 근데, 점점 번성하는데 주체할 수 없이 돈통에 돈이 쌓이고 그리고 찾아와서 아부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아예 영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리지 않는 경배를 그 짐승 같은 인간을 향해서 돌리면서 살아가는데 재산과 권력과 수많은 사람들로부터의 환영을 한 몸에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죽을 때는 비참하게 캬! 죽을 거다. 혀를 약간 내놓고 죽을 거다. 근데 죽을 때도 편안히. 뭐 그뿐이었겠어요? 뭐 성경에 자세히 안 나오지만은 죽은 다음에, 예? 죽은 다음에 성경에 보면은 아끼는 자 없이 죽은 왕들이 나오죠? 그래서 살았을 때는 막 아부하고 그러다가 죽고 나면은 쓸쓸히 죽어서 아무 조문객도 오지 않는, 네, 그럴 거다. 근데 죽고 나니까 막 꽃상여가 나가고 막 수많은 사람들이 운구의 행렬을 뒤따르고 조문을 읽고 막, 이야,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리고 자기의 처지를 딱 비교해 보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 믿고 나서 뭐 잘 된 게 하나도 없어요. 뭐 금시 발복을 했나 하면 그것도 안 해. 뭐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됐냐,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났냐, 뭐 그것도 아니고, 먹고는 살았지만 그 짐승 같은 놈도 먹고 살았는데 내가 그건 뭐 특별히 감사할 게 없다 이거죠. 그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하나님께 대해서 섭섭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게 뭐냐 하면은 아침마다 짐책을 보나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맨날 그렇게 하나님밖에 없는 것처럼 살고 세상과는 담쌓고 경건하게 살았는데, 아침에 하나님 말씀 묵상을 하시면 맨날 하나님이 혼내키시는, 이 그렇게 살아서 되겠니? 내가 너에게 베풀어준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게 뭐야? 그렇게 살아서,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겠네. 그렇게 사는 건 짐승이지. 그게 사람이냐. 그리고 와, 이렇게 하나님이 매일 말씀을 통해서 야단치시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자기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는 거예요.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그러더래요. 목사님이 설교 시간마다 어떻게 혹독하게 야단을 치는지. 근데 또 그 집이 헌금은 되게 많이 하는 집이에요. 주일날 교회 갈 때마다 11조 감사헌금이 만원짜리가 막 두툼한 봉수에 그 갔더니, 옆에 있던 애가 그러더래요. 엄마 아빠가 막 설교 끝나고 나서 헌금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더래요. 엄마는 왜 맨날 교회 가서 돈 내고 야단만 맞아? 그러더래. 응? 응?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야. 맨날 야단 맞는 사람이야. 근데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은, 이게 무슨 필요가 있나? 응? 순간에 그 경건하게 살았던 거,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거, 주님 의지하려고 했던 거, 주님 앞에서 더 온전히 살려고 했던 거, 이런 것들이 형통하는 악인을 딱 한번 보고 나니까 그 다음에 확 주저앉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필요가 있는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이 시대의 아들들처럼 괴휼을 행하였으리라. 이 괴휼은 악한 꾀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나는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서 인생을 너무 정직하게 살았어. 그래서 내게 된 게 무엇인가? 에이씨, 막 살아버릴 걸.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 이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냐고요, 이 사람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뭘 봤어요? 형통하는 악인을 보았을 뿐이에요. 그 하나님은 변함없이 똑같이 대해오셨어요. 실제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섭섭하게 해드렸다고 우리 그렇게 믿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잘 몰라서 이 사람을 좀 이렇게 홀대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모든 걸 아시는 그 하나님이. 그런데 이 사람이 본 거는 겨우 뭐냐면 형통하는 악인을 딱 봤을 뿐이에요. 근데 그걸 딱 보고 나니까 경건, 하나님을 추구함, 뭐 그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자신을 비춰보는 이런 것 모두 한꺼번에 무너졌는데, 이건 총체적인 무너짐이에요. 마음 자체가 무너지면서 에이씨 막 살아버릴 걸, 이렇게 막 가는 사람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 경건한 사람이 이렇게 만드는 게 뭐라고요? 이렇게 만든 게 뭐라고요? 무지예요. 그러니까 악인이 그렇게 형통하는 것을 것은 항상 있는 일이거든요. 예? 항상 있는 일이거든요. 악인이 형통하는 것은. 그런데 진짜 경건하고 신령한 사람들은 그렇게 형통한 악인들을 보면서 그렇게 경건을 모두 포기할 정도로 낙담한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앞서 있었던 혹은 같은 시대를 살았던 경건한 사람들 그 누구보다도 더더욱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낙심하느냐 하면 그거 아니거든요. 설익은 사람들이 신앙에 실망과 낙심이 많지 진짜 은혜의 세계 속에 깊이 들어간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낙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은혜의 세계 속에 깊이 들어간 중요한 징표는 뭐냐 하면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토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설익은 사람이죠. 근데 이제 그 문제는 뭐냐 하면은 악인이 형통한 것과 경건하게 살아가는 자기 자신이 계속 고통을 받는 것 사이에 아무런 논리도 없고 아무런 대답이 없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믿겠어요? 그리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분명히 대답이 있거든요. 그건 지식에 속하는 문제예요. 신앙의 지식에 속하는 문제예요. 근데 그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건하게 추구하던 이 사람이 그 모든 노력이 중지되면서 그냥 털썩 주저앉으면서 아이씨 나도 막 살아버릴걸 하는 그 짐승을 부러워하는 사람으로 변한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경건한 자녀의 모습을 읽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읽을 수가 없잖아요. 이 무지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아이씨 막 살아버릴걸. 내가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 야단만 맞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아이씨 나도 막 살아버릴걸.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한 거죠. 그냥 기도의 세계 자체가 형통하는 악인을 한번 딱 보면서 괴멸되어버린 거예요. 괴멸되어버린 거라. 또 100번 양보합시다. 100번 양보해서 말로는 그랬지만 그래도 기도의 세계가 남아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렇게 아침마다 내가 징책을 보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아이씨 막 살아버릴걸,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다 그러면은 겨우 뭘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저 인간을 박살내시고 저 복을 내게 주십시오 라는 정도의 기도밖에는 할 게 없다 얘기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지한 사람이라고 해서 전혀 기도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지식이 현저히 결핍된 사람들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아는 말씀의 지식이 현저히 결핍된 사람들은 기도의 기복이 심해요. 그러니까 열렬히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에 풀썩하고 주저앉아버려요. 그리고 언제 기도했냐는 듯이 막 기도하던 자리까지 다 걷어쳐버리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세요? 그 얘기라고요. 물론 사람이 기도에 기복이 있어요.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항상 그 기도의 기복이 없는 건 아니에요. 기도의 기복은 있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현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현저히 무지한 사람은 기복의 폭이 이 정도예요. 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말씀에 굳게 서 있는 사람들은 기복이 있어도 이렇게 이런 정도의 막 이러는 기복이 아니라 이렇게 진폭도 작고 그 다음에 어떻게 출렁거림도 유연하죠. 그러면서 이제 신앙의 수준이 점점 높아질수록 이 진폭도 작아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쫙 고른 그런 그 기도의 상황으로 나아가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이 무지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은 기도 하나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다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무지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지한 상태에서는 어느 순간에 기도에 강력한 동기가 유발된다고 할지라도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도의 기복이 문제가 되고 말하자면 견고한 기도 생활이 아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기도의 방향과 수준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인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깊은 충격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경건하게 사는 것이 아무 쓸모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좌절하게 한 것이 무지였는데, 근데 하여튼 그거 이제 나중에 깨닫거든요. 깨닫고 나서 그가 어떻게 놀랍게 변하는지 한번 보세요.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오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세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시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 고백과 아까 에이 막 살아버릴 걸 하는 그 고백 사이는 진짜 그야말로 짐승과 성인의 고백의 차이예요. 그러잖아요?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근데 그것이 무지한 사람과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의 고백의 차이라고. 신앙의 고백의 차이가 곧 기도의 세계의 차이예요.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은 결국은 자신의 마음의 체험에서 우러나오는 것이고 체험된 것은 반드시 기도 속에 흘러나오거든요. 그리고 그것들이 고백의 형태를 가질 때, 이제 신앙 고백의 형태를 가질 때, 그것이 이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고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지에서의 깨달음과 함께 새로운 경험의 세계로 나아가게 된 것이죠. 그렇게 이 사람이 무지하니까, 경건도 기복이 심하고 막 어느 한순간에 다 때려치는 치워버릴 것 같은 그런 기세고 그리고 기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방향과 수준이 전혀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과는 거리가 먼 그런 기도 속에서 살아.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성소에 들어갈 때에 깨닫게 됩니다. 성소에 들어갈 때 다 깨닫게 돼요. 근데 그것이야말로 이제 뭐 이 당시에야 율법이 있었겠지만 뭐 이렇게 66권으로 묶여진 성경은 없었을 때죠. 그죠? 뭐 성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뭐 이때쯤에는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묶여진 성경이라기보다는 그저 돌아다니는 성경이고 그리고 그 성경이 보편화되기가 굉장히 힘들겠죠. 그죠? 뭐 커다란 두루마리 형태로 보관되어 있는 그런 거니까. 근데 어쨌든지 간에 이 사람이 성소에 들어갔어요. 아마 제사를 지내러 들어갔겠죠. 그죠? 성소에 딱 들어갈 때. 그때 번뜩하는 깨달음이 온 거예요. 번뜩하는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근데 그 깨달음이 뭐였냐면은 죽은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아주 형통해 보이는 그 악인을 하나님께서 그 죽음 이후에 준엄하게 심판하신다는 것과 그리고 이 세상에서 번영하고 부자가 되지는 못했지만 고난을 받으면서도 주님을 경외하며 의롭게 살아온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죽음 이후에 놀랍게 축복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상급을 예비하셨다고 하는 사후 심판의 이 진리에 대해서 눈을 확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까는 이해가 안 간 거죠. 악하게 사는 인간이 번성하고 경건하게 사는 나는 고통을 받는데 이 사이를 메꿀 수 있는 논리가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근데 성소에 딱 들어가면서 번쩍하고 깨달은 게 뭐냐 하면 목숨을 부지하고 이 세상에 살아있는 것만이 산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인생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계속된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도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되고 그 모든 것을 함께 고려하면서 하나님이 공평하신가 하는 사실을 판단했을 때 그분이 절대적으로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모든 의문이 풀린 거죠. 그러면서 찬란한 지식의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지옥이 있다 없다 이야기하기 전에 지옥은 꼭 필요하다. 그래야지만 이 인간사 속에서의 도덕적인 모순을 해결할 수 있다. 그렇죠.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짐승처럼 사는 사람들이 돈도 많이 벌고 권세도 누리고 그렇게 죄를 짓고도 벌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죽을 때도 편안히 죽어요. 의롭고 그리고 바르게 살기 위해서 고통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죽음 저편으로 건너간다. 그것이 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임마누엘 칸트 이야기는 그것이 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그 도덕적인 성품을 설명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어서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 경외할 줄 몰랐던 사람들이 이제 세상의 영화와 기쁨을 끝내고 죽음 이후로 들어갔을 때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고통의 심판에 처하고 고난을 받으면서도 하나님 믿으며 살았던 사람들을 이제 말하자면 행복하게 하시는 이 사후의 세계가 우리 인간 세상에서의 도덕적인 모순들을 해결해 주는 아주 중요한 장치이기 때문에 그 꼭 필요하나요? 꼭 있어야 된다. 있다 없다 논하기 전에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존재가 증명된다. 이 얘기죠. 근데 우리도 뭐 그 얘기를 다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여튼 분명한 사실 하나는 그렇게 해야지만 이 세상에서 많은 도덕적인 모순들을 대해서 우리들이 낭망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의롭게 살면서도 고난받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내세에 대한 강력한 소망을 가졌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그들에게 있어서 의롭게 살고 주님을 믿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이 죽음이야말로 이 현세의 고통을 벗어버리고 영원한 안식과 상급 속으로 들어가는 아주 출구예요. 그런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 사람이 전에는 몰랐거나 알아도 그런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실족할 수 있을 정도밖에 그렇게 희미하게밖에 몰랐던 거죠. 그러다가 성소에 딱 들어가면서 크게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랬구나. 사후에는 심판이 있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번영하며 살던 악인들이 멸망하고 고난을 받으면서도 주님을 놓지 않았던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상급을 받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구나. 이거를 딱 깨닫고 나니까 깨달은 그 마음을 가지고 형통하는 악인들이 가득 찬 세상, 경건하게 살면서도 고통받는 자기 자신을 딱 보면서 이제는 아까 봤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 네가 형통하지만 너는 짐승일 뿐이다. 나는 고통을 받고 하나님께 징책을 받지만 나는 이 약속을 가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분이 함께하는 이 임마누엘의 삶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상의 선물이로구나. 왜 아멘을 안 해? 이거는 어느 박자가 좀 딱 맞아야지 이게. 그래서 그런 고백이 흘러나온 거예요. 그러니 잘 생각해 봐요. 무엇이 형통하는 악인을 보면서 경건이고 뭐고 나 다 때려치고 주저앉아 버렸던 사람을 갑자기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세상에서 고통을 받아도 주님이 나의 재산이구나. 나같이 복된 사람이 어디 있을까 하면서 한없이 감격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바꿔놓을 수 있는 것이 세상에 무엇이겠느냐.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봅시다. 악인의 형통함을 딱 보고 나서 와, 세상에 저 짐승같이 사는 저 인간이 저렇게 떵떵거리고 사는구나. 아이씨, 나도 막 살아버릴걸. 그리고 주저앉은 사람에게 그 부자가 와서 야, 그건 뭘 그래 이 사람아. 너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난 안 믿는 사람인데 내가 좀 집이라도 한 채 사주고 짐승인 나를 태우고 다니던 자가용이라도 한 대 줄 테니까 그만 마음에 섭섭한 거 풀고 당신은 당신대로 하나님 계속 잘 믿으면서 살아. 그렇게 해서 좀 집도 좀 띄워주고 재산을 좀 나누어줬다고 그래서 아 역시 하나님은 역시 하나님은 이게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쓴 나를 버리지 않는 거나 그렇게 생각했겠느냐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자기의 지금 고난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더 큰 문제는 저 악인이 나보다 더 잘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짐승처럼 살아가는 저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형통하고 번영하냐 이거죠. 근데 그걸 나누어준다고 해서 그 해결이 되냐 이거죠. 해결이 안 되거든요. 해결이 안 되거든요. 해결이 안 된다고. 절대 해결될 수 없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유치한 신앙이 뭐냐 하면은 이 세상적인 축복의 증거만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추론하는 이 신앙. 이거는 정말 불완전하기 짝이 없는, 불안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네? 만약에 더 많이 축복해주는 신이 입증되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상대적인 신앙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잘못된 거라 해야죠. 잘못된 거라 얘기죠.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도 잠깐 오늘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모든 선한 생활은 어떤 그 축복과 하나님의 보상을 기대하는 동기에서 살아가는 삶이라기보다는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회고로서의 그 헌신의 삶이에요. 응? 뭐 그러잖아요. 뭐 십일조를 해보십시오. 뭐 하늘의 창고를 여시고 뭐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막 두실 겁니다. 막 사실 너무 좀 이렇게 얇죠. 그렇죠? 너무 얄팍하죠. 그 말라기 그 시대에 이제 그 상황을 같이 고려하면서 읽어야 되는데, 십일조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이렇게 십일조를 하면 하나님이 그 배나 3배나 혹은 10배나 이렇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미래에 대한 보상의 욕구 때문에 십일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요. 그리고 그렇게 십일조를 잘한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면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며 산 총체적인 신앙 때문에 복을 받는 거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는 상관없고 돈 내는 것만 그것만 보고 하나님께서 뭐 무슨 뭐 교회가 돈 내고 돈 먹는데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계적으로 다루신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모든 신앙이 인격적이어야지 그런 식으로 분리해, 인격과 어떤 그 축복을 분리해 갖고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그 애들을 훈련시킬 때 돈 가지고 훈련시키는 가정들 있죠? 뭐 아주 별걸 다 해요. 뭐 예를 들면 학교에서 시험 10점 이상, 10점 더 맞으면은 뭐 5만 원을 주겠다. 용돈이 한 주에 만 원인데 한번 욕할 때마다 뭐 천 원씩 깎겠다. 아, 그리고 어려서부터 거저 주는 걸 길르면 안 된다. 용돈은 제로에서 시작을 하는데 한 가지 선행을 할 때마다 천 원씩 보태 준다. 뭐 방을 쓸면 천 원, 설거지하면 천 원, 뭐 동생 받으면 500원. 그렇게 길러서 그 자식을 어디다 쓰겠어요? 그렇게 살면서 걔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은혜라고 하는 것을 전혀 알 수 없어요. 은혜는 뭐예요? 거저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무엇에 쓰겠느냐고. 예? 그야말로 진짜 돈 내고 돈 먹기지.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애들을 길러서 뭐 하겠느냐고. 욕을 했으면 엎어놓고 패요. 그리고 돈은 돈대로 줘요. 그건 그거고 그건 그거지. 그걸 시사하게 연결을 해서 말이지.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다룹니까? 아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잖아요. 화나면 패라 얘기해. 욕을 했으면 패고, 그리고 방 청소 안 하면 야단을 치고, 그건 그거지. 그 치사하게 말이지. 청소 한 번 했으니까 천 원 주고, 뭐 안 했으니까 도로 뺏고. 겨우 걔가 그걸 보면서 뭘 배우겠어요. 어? 그러냐고. 뭘 배우겠느냐고. 그것도 또 좋은 교육 방법이라고 그냥 뭐 테레비에 나와서도 전부 다 그 서구식 자본주의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그렇게 길르니까 애들이 결혼해서 부모 본척도 안 하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게 아니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 얘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부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해서 그 무지의 껍질을 딱 깨고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막 그 모든 것들이 다 해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식이 딱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지식과 함께 이 전반부, 이게 전반부는 분위기가 어때요? 아주 침울하고 죽을 맛이죠. 후반부는 어때요? 전반부에 제목을 붙인다면 죽을 거예요. 그리고 후반부에 제목을 붙인다면 터질 거예요. 아, 난 제목 붙이는 은사가 있어요. 전반부는 죽을 거예요. 그리고 후반부는 터질 거예요. 뭐가 전반부에 뭐가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심령이 죽을 것 같아요. 후반부에 뭐가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뭐 때문에? 아, 그렇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현재적인 감격 때문에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진짜 나처럼 복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여.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게 유산이에요, 유산. 유산이 이게 그 당시에 분깃하면은 되게 땅이라면 땅이잖아요. 그 당시에 땅은 오늘날의 땅하고는 달라요. 오늘 자식들에게 땅 주면은 그다 빌딩 짓까 팔아버릴까, 그걸 팔아서 뭘 살까 이런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는 생명이 토지에 있는 거예요, 토지에. 거기서 갈아먹고 사는 거예요. 그죠? 그게 넓으면 부자고, 작으면 그지고, 하나도 없으면 노예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논리가. 근데 그거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 어? 분깃이. 하나님이. 근데 그 분깃이라는 그, 그 히브리 말이 할라크라는 건데, 이건 제비를 딱 뽑아서 배당된 목이에요, 목. 목, 배당된 몫이라 해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몫입니다. 그게 나의 전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무언 돈이 있었어요. 만나 먹고 겨우 산 빈털터리들인데. 근데 거기서 제비를 뽑아서 땅을 딱 나눠주고, 지파별로 나눠주고, 다시 종족별로 나눠주고, 다시 가족별로 땅을 나눠주잖아요. 그게 다예요. 그게 분깃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시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언제는 하나님이 자기 전부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전반부에서는 죽을 거예요 같은 고백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후반부에 터질 거예요 같은 고백이 나온 거예요. 뭐가 이걸 가능하게 했어요? 그렇죠. 무지에서 깨어나는 지식이 이것을 가능하게 한 거예요. 아, 얼마나 놀라워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앞에서도 죽을 거예요. 그 전반부에서도 기도를 잃어버렸고 후반부에 터질 거예요서도 기도를 잃어버렸어요. 뒤에 나오는 거 보면 기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기도의 문이 열렸다면 뭘 기도해야 돼요? 아까 그대로라면 하나님, 저 하나님 없이 형통한 저 자식 하나님 한번 쳐서 보기 좋게 부셔버리시고 그리고 나같이 경건하게 살면서 고난받았던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한번 진짜 돈벼락 맞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후반부 터질 거예요 여기에서도 기도 제목을 모두 잃어버렸어요. 전반부에서는 왜 기도 제목을 잃어버렸어요? 너무 낙심해서 기도 제목을 잃어버렸고 후반부에서는 어떻게? 너무 감격하니까 찬송이 터져 나오느라고 기도 제목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두 개가 얼마나 커다란 차이가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가 몸에 배일 수도 있고 철야 기도가 몸에 배일 수도 있어요. 무릎에 굳은 살이 배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처럼 끊임없이 무지에서 깨어나는 말씀의 감화가 여러분 속에 빛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그 기도의 열심은 이방 사람들에게 구하는 것과 다름없는 기도 생활이라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결코 견고하게 해줄 수 없어요. 그리고 또 말씀의 감화가 없는 사람들이 무릎에 굳은 살이 베길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없어요. 사실 가능하지가 않은 얘기라 해야겠죠. 상상할 뿐이지. 상상할 뿐이지.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이 찬송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찬송마다 가사를 끝까지 모른다는 게 공통점이에요. 근데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언제 그런 걸 느꼈어요? 오랜 세월 살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밖에 없으시다는 사실 주님을 깊이 깨닫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타치가 느껴지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우리들이 아직 굉장히 기도와 말씀의 감화에 대해서 이제 또 다른 하나의 교훈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말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알고 있다 생각하면서 견고하고 열렬한 기도의 세계가 없는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아는 것이 참으로 아는 것이 아니든지, 두 번째는 아는 것이 참된 것이긴 한데 너무나 죄에 의해서 억눌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그로하여금 기도의 영을 살아있게 하지 못하는 경우 두 가지예요. 그 두 가지 이외의 케이스는 거의 없어요. 그럼 먼저 전자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참된 것이 아닐 수 있어요. 참된 것이 아닐 수 있어요. 저도 뭐 너무 어렸던 때라서 기억이 없어요. 그죠? 부모님들이 말씀하시니까 그랬나 보다 그러죠. 그저 나이로 치면은 제가 그저 한 4살이나 5살쯤 되고 제 동생이 3살 차이니까 아마 한 2살쯤 됐을 때였는데 그 수박을 사다 주셨대요. 그러니까 그 수박을 그 당시로서는 처음 본 거였대요. 근데 그걸 사줬는데 저하고 제 동생하고 하루 종일 안방에서 그 수박을 굴리면서 놀았대요. 하루 종일 굴리면서. 그러니까 그 어린 나이에 아마 그 공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이게 수박이다. 그러니까 수박? 그리고 굴리면서 논 거죠. 그때 저에게 찾아와서, 얘야, 남준아, 너 수박 아니? 그리고 물어보면은, 그 다음날 그렇게 물어보면은 내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알지, 내가 수박하고 하루 종일 놀았는데, 수박은 파란 데다 까만 줄이 쫙쫙 가고, 아빠가 사다 주시면 잘 굴러가는 거야. 그 수박하고 너무 친숙해졌지. 끌어안고, 동생하고 굴리고 놀고, 서로 뺏고, 뒹굴고, 그러면서 골토록 놀았단 말이에요, 그날. 수박이 골토록 놀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 저녁에 와서 아버지가 보카를 가져와서 쫙 쪼개니까 어렵쇼? 이게 이제 안 굴러가네? 탁 펼쳐지니까 새빨간 게 나온 거야. 그걸 숟갈로 떠서 먹여주는데 막 너무 맛있는 거라. 여러분 영리하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금방 알겠죠? 그죠? 그렇죠. 그렇게 수박을 가지고 하루 종일 골토록 놓은 애가 나는 수박을 모른다고 그렇게 고백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누구예요? 하루 종일 그 수박하고 놀았는데 너 수박 아니? 그러면 난 수박 몰라. 그냥 만져만 봤을 뿐이야. 그렇게 생각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고. 너 수박 아니? 그렇게 물어봤을 때 하루 종일 골토록 굴리며 놀았지만 그러나 그 수박의 본질에 대해서는 아직 이해하지 못해서 그 사람은 벌써 먹어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그죠? 그 수박을 안다고 얘기한다고. 친숙하게 하루 종일 자다가 또 일어나서 굴리고 굴리다가 또 졸고 이러면서 하루 종일 놀았는데 그 수박에 대해서 모른다고 말할 리가 있느냐. 근데 아버지가 와서 칼을 들고 쫙 쪼개서 시뻘건 게 탁 나오고 그걸 먹어보는 순간 하루 종일 굴리면서 놀 때 안다고 생각했던 그 알미, 참된 알미 아니라 이거를 우리 속담으로 뭐라 그래요? 그렇죠. 그렇지. 그렇죠. 그럼 뭘 어떻게 알겠어요? 두드려보고 끌어안고 사랑해보고 뽀뽀하고 귀를 대보고 핥아보고 별 난리를 쳐도 쪼개서 먹어보기 전에 몰라요. 그래서 옛말에도 있잖아요. 먹어봐야 맛을 안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도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는 거의 모를 수 있어요. 인공위성이 지구를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죠? 지구를 막 그냥 하루에도 수만 장씩 사진을 찍어서 막 보내잖아요. 그리고 몇 시간 만에 지구를 한 바퀴씩 돈다며. 나 어떻게 이렇게 빨리 도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막, 그렇게 막, 미친 듯이 그렇게 돌잖아요. 지구랑 만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뭐 수없이 예수님 주위를 뱅글뱅글 돌면서 주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많이 했지만 그 품에 뜨겁게 안겨본 감격은 거의 없어요. 진리도 마찬가지예요. 진리에 관해서 수없이 들었어요. 근데 그 진리 자체가 자기의 가슴을 째고 들어와서 이렇게 무지 속에서 자기를 건져내는 경험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데도 이게 견고하고 열렬한 기도의 세계가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주 그 요점을 찌르는 비유였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로 그 말씀의 맛을 보았을 수 있어요. 말씀의 맛을 본 사람은 저절로 열렬한 기도의 생활을 유지하느냐.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고. 그건 또 별개의 문제예요. 별개의 문제라고. 별개의 문제라 이거죠. 별개의 문제라 이거죠. 비유가 적절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어렸을 때 어느 소설 하나를 읽었는데, 그 임진왜란 때 와가지고 왜구들이 그 일본의 도자기 문화가 그렇게 발달한 게 그 조선시대 때 끌려간 그 한국 사람들 조선 사람들의 그 후예들이 그렇게 발달시킨 거예요. 근데 그 소설이 뭐냐면은 아주 그 기가 막힌 작품을 만들어내는 유명한 도공이에요. 도공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이미 관군은 도망을 갔고 왜구들이 밀려오는데 미처 도망가지 못했어요. 그 도요에서 이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군이 와가지고 이제 그 지역을 사사시 수소문을 하니까 어느 지방 그 산 속에 당대 최고의 도공이 살고 있다. 그걸 놓칠 리가 없죠. 그리고 막 이제 쳐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와서 하는 이야기가 내일 다시 올 테니까 일본으로 가자. 안 가면 넌 죽는 거다. 그 얘기가 들려요. 그 소식을 전해주고 간 거예요. 근데 이 도공은 짐승만도 못한 외놈들에게 그들이 먹고 마시고 감상하는 도자기를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 그 장인으로서의 민족적인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한 거예요. 그러나 죽을 수는 없어요. 하긴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그 마지막 장면이 참 인상 깊어요. 그 딸과 함께 있는데 막 이글이글 그리면서 막 그 장작에 타오르면서 그 도자기가 익어가는데 그 말하자면 구워져 가는데 그 광경을 다 마지막으로 보면서 그러면서 그 불의 온도를 조절하도록 딸에게 지시를 하고 바늘을 가져와서 두 눈을 탁탁 찌르는 거예요. 그 먹물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눈먼 도공은 쓸데가 없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끌어가 봐야 그 불과 도자기를 쫙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명품이 나오는 건데 눈먼 도공이 무슨 그 명기를 만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못 데려가는 거죠. 분명히 예전에 그 도자기의 그 아름다움을 봤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또 만들기 위해서 불꽃과 모든 것들에 대한 감각이 살아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은 볼 수 없게끔 눈이 망가진 거예요. 상상에만 남아있는 거죠. 그런 상태에 있을 수 있다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이. 예?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깨달았고 뭔가 신령한 세계에 대해서 눈을 떴지만 그러나 그때의 그 눈뜬 자신의 신령한 세계에 대한 신령한 세계에 눈을 뜬 이후로 지속적으로 살아서 자신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간절하고 열렬히 기도하게 하던 그것이 이제는 죽고, 그래서 감각만 아슬하게 남은 그런 상태일 경우도 있다 얘기예요. 그 두 경우가 바로 말씀을 깨달았다 하면서도 열렬히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의 말하자면 두 가지 이유다 얘기죠. 그 두 가지 경우에 두 가지 경우에 대해 그런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경우에 해당될 거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들이 어떤 교훈을 얻게 되냐 하면은 우선 자신이 말하자면 이렇게 그 열렬하고 그 지속적인 이 건강한 기도 생활이 결핍되어 있고 쉽게 낙망하고 좌절하고 하는 것들이 되풀이 된다면은 여러분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인가? 그리고 나의 이러한 그 춤추는 듯한 이 그 기도 생활의 기복이 혹시 나의 말씀에 대한 현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이것을 아주 진지하게 성찰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네? 성찰해 봐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고 하더라도 죽은 자와 방불한 기도의 영을 다시금 소생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얘기죠. 어쨌든 약간 곁가지로 나간 이야기지만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결국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그 신앙 지식의 지평이 넓어져 가야지만 말하자면은 제대로 된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우리들이 여기서 내릴 수 있다면 마지막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지만 그런 그 말씀에 참된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겠는가 이제 그 얘기죠. 물론 이제 거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어요. 다시 그 세 가지 요인으로 집약되는데 하나는 성령의 은혜 그리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죠. 그런데 이제 성경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이 그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어디냐면은 16절을 한번 보세요.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16절 시작. 내가 어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성소에 들어갈 때에 번뜩하고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셔서 그 진리를 알게 되었는데 근데 그 성소는 예전에도 드나들던 곳이었거든요. 예전에도 드나들던 곳이었는데 이게 드나들었는데 여태까지는 그 드나들면서도 거의 깨달은 적이 없어요. 근데 이날은 깨달은 거예요. 그 물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그런 기도가 필요해요. 나의 눈을 밝혀서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시편 119편의 그런 기도가 늘 필요해요. 근데 하여튼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지만 그러나 16절이 보여주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은 그 속에서 악인이 형통한 것을 보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자기가 고생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이게 이해가 안 간다. 그리고 아씨 그냥 막 살아버릴 걸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그건 잠시였고 잠시 후에 또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은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알 수 있을까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어찌면 이를 알까? 뭘 안다는 거예요? 왜 악인이 형통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나는 날마다 하나님께 책망만 받으면서 살아가는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을까? 이러한 구도의 정신을 가진 거예요. 깨닫고자 하는 정신을 가진 거예요. 깨닫고자 하는 정신을 가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개심취하게 그 조는 사람들이 건강한 기도의 세계를 가진 사람이 없어요. 그 왜 졸아요? 응? 오늘은 졸는 사람 없죠. 없는데 뭐 다른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다른 때도 별로 없지만은 그래도 있어요. 가끔. 근데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거 왜 저래? 테레비 볼 때 그렇게 초롱초롱하던 눈이 설교 시간에 이렇게 개심치래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일어서서 설교 들어야지. 일어서서 듣든지 아니면은 뭐 바늘을 가지고 예배당에 들어오든지 실제로 말이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막 꼬집으면서 설교 듣는 사람. 그러든지 아니면 뭐 얼음을 가지고 들어와서 뭐 그런 거 먹으면서 예배드리는 거 경건하진 않지만 어떻게 해요? 뭐 생리적으로 그렇게 졸음이 쏟아지는데 그러면은 그렇게 하든지 뭐 무슨 방법을 써서라든지 간에 깨달아야지. 그 깨닫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사고가 정지된 상태예요. 자기가 그렇게 병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나는 왜 매일 교회 출석하는데 이렇게 병들고 저 사람도 매일 출석하는데 어쩜 저렇게 살아있는 삶을 살까? 어찌면 내가 이를 알까? 그런 고민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밥벌어 먹고 사는 것만큼의 10분의 1만 고민을 해도 그런 영적인 무기력에서 벌써 탈출했어요. 정말 심각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정말 위험해요. 이 교회가 커지다 보니까 이제 눈에 잘 안 들어와요. 눈에 이제 비디오라도 찍어서 검사를 해서 해야 돼. 근데 예외 없이 불러요. 불러서 당신 왜 좋았느냐. 그게 굉장히 위험한 적신호예요. 정말 적신호라고. 병든 거예요. 제가 옛날에 섬기던 교회에 집사님 한 분이. 근데 그때 참 은혜가 쏟아지는 때였는데. 예배 시간마다 계속 조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암이에요. 이거 벌써 몸에 이상 징후가 나타나니까 그런 식으로 막 만나기만 하면 맨날 피곤하대요. 나중에 암이에요. 이거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영적인 잠이 그런 육적인 잠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싸우지 않으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그건 뭐 아주 심각한 범죄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변화받을 수 있는 기회를 거의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사람 보세요. 낙심했어요. 낙심할 수 있어요. 신앙의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신앙의 수준이 악한 사람 형통한 걸 보면서 샘이 나고 그리고 그 기도 조금 해놓고 말이지 경건생활 조금 해놓고 하나님 왜 난 복 안 주시고 맨날 야단만 치시나 이런 생각하는 수준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됐는데도 그건 수준과 상관없는 거예요. 수준이 그래도 수준이 높아도 생각을 안 할 수도 아니야. 수준이 같이 수준이 낮아도 어떤 사람은 생각을 안 할 수 있지만 이 사람처럼 내가 어떻게 하면 그걸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걸 알 수 있을까? 어찌면 내가 알까 하여 생각하다니. 예? 히브리 성경에서 아주 골똘히 염려가 동반된 고뇌예요. 고뇌. 예? 묵상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도대체 왜 그럴까?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생활에 있어서 의문점 같은 것들이 들잖아요. 왜 나는 다른 사람처럼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지 못할까? 도대체 다른 사람들은 변화되는데 나는 변화 안 될까? 나는 왜 예수 믿는 기쁨이 없을까? 이런 질문들이 아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결정적인 중요한 질문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질문이 떠오르는데 대답을 찾기도 전에 그 질문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날 대답이 주어져도 그때는 이미 그 욕구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 거죠. 뭐 책을 한 권 처음부터 끝까지 1년 내내 읽어보기를 합니까? 바쁘다고 그러지만은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요즘에. 책을 한 권 읽습니까? 뭐 테이블 한 절 제대로 들어봅니까? 그렇다고 해서 누구한테 체계적으로 성경 공부를 해봅니까? 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는 노력이 거의 없는데 그러면서도 자신의 기도 생활이 왜 이 모양일까 이 모양일까 생각하는데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을 통해서 자신의 수준이 신앙의 수준이 업그레이드 되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기도는 결코 업그레이드 되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 기복이 심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리고 기도 생활 그 자체가 절대로 건강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이 사람이 그래도 이러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말하자면 죽을 거예요 같은 고백에서 터질 거예요 같은 고백으로 나아갔던 그 놀라운 이유는 뭐냐 하면은 알고자 자신의 어떤 영적 생활에서 제기된 문제를 캐들어가서 그것을 이해하고자 하는 사모하는 노력이 있었어요.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에게 아주 훌륭하게 연락이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 자신을 찾고 하나님 자신을 추구한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라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수없이 그 성소를 넘나드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바로 그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번쩍하고 열어서 쭉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성경을 보고 깨달았다기보다는 성소를 넘나들면서 번뜩하고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계시의 빛에 의해서 이미 계시의 빛에 의해서 깨달았던 거죠. 예? 그러나 이제 우리의 그 깨달음의 방식까지 본받아서는 안 돼요. 예? 근데 이 사람이 깨달은 이 내용이 이미 성경에 모두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껏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걸 놓친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벼락치듯이 번쩍하고 다가오는 하나님의 깨달음의 빛이 필요한데 이제는 이 사람처럼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번뜩하고 오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얘기야.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죠. 성경이 있고 설교자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놓은 책들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깨닫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실 뿐이기 때문에 그들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은 틀림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돼요. 추구해야 된다고. 그렇잖아요. 추구해야 된다고. 무엇을 추구하느냐 그게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모두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강력한 욕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성품을 알고자 하는 이 지식의 욕구,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전에 몰랐던 어떤 신앙의 새로운 지평들을 열어주시는 말씀의 감화와 진리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 이런 것들 없이는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이 결코 업그레이드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모하세요.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새로운 내가 몰랐던 새로운 진리를 깨달으려고 노력을 해요.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으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위로, 격려, 책망, 교훈, 바르게 하는 것 이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우리를 다루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들을 끊임없이 체험하며 그분의 성품의 감화를 받을 때 우리의 기도의 세계가 점점 확장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결국 우리들이 이제 이런 그 시인이 죽을 거예요 라고 고백했던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서 찬란한 그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지식 속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 있어서 기도에 있어서 경험되는 하나님 자신에 대한 그 탁월한 성품의 경험은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의 빛과 함께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의 빛과 함께 그분의 성품에 대한 거룩한 체험이 함께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성경도 거의 안 읽고 체계적으로 성경을 배우지도 않고 그냥 예배나 덜렁 나와서 신앙생활하면서 연초에 한번 사경회 하면 거기 가서 한번 뭐나 받아보겠다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해서는 안 된다 얘기죠. 새로운 각오로 지금부터 깨달아가세요. 그럼 어느 한 주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면 그 속에서 여태까지 내가 전혀 기도하지 않았던 기도의 제목들이 터쳐나와요. 말씀의 깨달음이 있는 것에 그냥 막 터쳐나와요. 그리고 그걸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올바라요. 그죠? 얼마나 올바라요. 이정표를 보고 하나하나하나 걸어가면서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으면서 그렇게 가라는 거예요. 깨달음이 기도 제목을 주고 기도한 대로 살다가 보니까 깨달음의 은혜를 더 주시고 거기에서 기도 제목을 발견하고 다시 그대로 살고 하면서 이 그 말하자면 실타래가 엮어지듯이 말씀에 대한 깨달음, 그 다음에 순종하는 삶, 그 다음에 기도의 실천 이런 것들이 계속 꽈배기처럼 꽈지면서 어느 하나를 이렇게 풀을 수 없게끔 엮어져 가면서 우리의 단단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단단한 동아줄같이 그렇게 엮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견고한 신앙의 생활, 기도의 생활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이 신앙이라는 것은 이처럼 유기적이에요. 여러분들 이거를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